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당 우리 시청자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합니다. 이영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17년 만에 네. 예, 상한가 폭이 늘어났어요. 가격제한폭 15에서 30% 되고 난리 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네. 막상 들어간 건 뭐 우선주인가 뭐 이상한 주식들. 관리 종목 이상한 것들. 예, 뭐 이상한 것들 들어갔죠?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두 개가. 그런 거 다 전 100% 아니에요? 지금 둘 다 100%죠. 둘 다 100%. 네, 그러니까 시장에 별 영향 미치지 네. 않고 있어요. 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하여튼 이런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 15에서 16% 되면 팔지 않을 수 있는 놈도 팔고 네. 살 수 없는 놈도 사니까 거래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네. 뭐 증권주가 좋아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긴 맞는데 그게 뭐 그 말만큼 주식시장이 정말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많은 업계에서 거의 몇 년째 얘기하던 거 된 거니까 뭐 주식시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정도 이해하면 되겠죠. 그것 때문에 무슨 코스피가 된다, 코스닥이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넌센스 같은데요. 좀 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거래소 사실 이제 그동안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네. 뭐 과거 이제 가격 제한폭에 대한 확대에 네. 대한 흐름에서 이제 그 가격 제한폭 자체가 거래량에 대한 쪽을 유발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8%대부터 시작해서 뭐 12%, 뭐 15% 뭐 이런 네. 식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네.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그 가격 제한폭 확대 자체가 거래량을 유발하지는 못했고요. 결국은 네. 이제 시장이 이제 거래가 되는 시장이냐 아니냐 이게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관건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미 시장 자체는 한 30분까지는 이 가격 제한폭 확대 때문에 네. 좀 아랫방향으로에 대한 변동성, 네. 좀 이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게 네. 있었던 것 같았는데 네. 30분 만에 일단은 가격 제한폭에 대한 쪽 다 이제 적응을 완료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가격 제한폭 확대에 대해서 네. 초기 작전 세력에 대해서 특별 감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이에선 시장감시위원장이 위험 종목 한 달간 이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평생 해야죠. 아,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 시스템 정비를 마쳤다. 그래서 아마 이게 또 급하게 상한가 들어가기도 좀 쉽지는 않은 네. 그런 또 상황이 아닌가 네. 보여집니다. 아, 여하튼 시장에서 하여튼 그런 변동성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하튼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상 보면 시장하고 막 열릴 때보다는 조금씩 하락폭이 좀 만회된다? 네네. 그 정도 있겠고요. 또 점프트 하면 플러스까지 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코스피가 0.2% 정도 하락하고 있죠. 0.3%. 만회가 됐다가 네. 오히려 조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밀리는 그러니까요.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조금씩. 하여튼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0.3%, 코스닥 0.5% 하락입니다. 외국인만 보면은요, 코스닥은 모처럼이자 6일 만인가요? 4일 만이네요. 소폭이나마 순매수로 지금 146억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건 지금 시장상의 특징이 되겠고요. 코스피는 맞아요. 코스피가 6일 만이네요. 6일 만에 장중이나마 소폭 순매수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133억의 순매수 보이는 것이 일단 시장의 하나의 뭐 큰 흐름 정도 보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에서 뭐 특징주로 뭐 좀 이따 보겠지만 시장 상황에서 어떤 흐름을 보면 최근 한 2주일 사이에 돌아가면서 연중 최저치가 나오는 것들이 시총 상위 주식입니다. 물론 시총 상위 주식에서 제 말로 상위 주식이라는 거는 최근에 지금 딱 10위 꺼내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상위에 있던 것들이 한때 1, 2위, 2위권, 3위권에 꾸준히 나왔던 포스코가 지금 뭐 연중 최저치는 물론이고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2006년 9월 이후 최저치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 2007년에 고점인 75, 6만 원. 그러니까 딱 3분의 1 토막이 됐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항명 사태까지 얘기 뉴스에 하든 지저분한 뉴스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 권모식인가랑 뭐 누군가 해갖고 회장이랑 해갖고 뭐 그리고 그만둔다 어쩐다 얘기를 하는데 뉴스 듣기도 싫어요. 여하튼 포스코가 좀 안 좋고요. LG전자가 지난주에 연중 최저치 하더니 계속 그 아래쪽으로 파는 모습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 현대차도 연중 최저치 수준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큰 힘이 없는 그런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스닥에서는 나몰라라 상승세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또 뭐라 그래요. 그 9일날에 있었던 장외 거래가 알려지면서 급락세를 보였던 인바디가 외자 유치 운영이 나면서 또 14% 이거 뭐 거의 그 예전 같으면 상한가인데요. 아직 멀었죠. 네. 인바디 같은 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아이센스도 뭐 그 6만 원대 다시 진입하는 그 정도 일단 시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주 강했던 것들이 저런 거잖아요. 그 화장품 중에서 한국 콜마. 오늘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콜마. 예, 네, 오늘은 좀 밀리네요. 시초까지 강한 모습 때 한국 콜마. 이런 거 지난주에 아주 강한 모습 보여줘요. 근데 좀 밀리고 있고요. 그러면 코오롱 생명 이런 거 여전히 잘 가고 있고. 일단 종목별로 보면 시장과 아랑가도 없이 잘 가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저점을 계속 가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승훈 대표도 큰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 봐주세요. 뭐 큰 시장 흐름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이제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제약바이오 여전히 이제 강세에 대한 이제 주역이 있구나라고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가 뭐 제약바이오 아니면 주식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세에 대한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아 관련주들에서 이제 터닝 메카드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손오공 같은 기업들이 이제 다시 한번 오늘 10%대 이상 상승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그 지금 보게 되면 특징주 쪽에서는 뭐 그 산발적인 형태에 대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를 제외하고서는 네. 나머지는 이제 산발적인 형태에 대한 등락에 대한 폭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오전장에는 지금 30% 상한가 하한가 폭에 대한 확대에 대한 영향이 이제 좀 시장을 줬다라면 이제 네. 이제 시장에서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시장에 대한 그 경계감 네.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될지 아니면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네. 이제 그런 영향에 대한 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텐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이 될지 아니면 매도로 전환될지 이게 네. 이제 시장을 지금 판가름 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만기 이후로 지금 보게 되면 네. 선물시장 쪽에서 외국인으로 이제 매도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네. 외국인 매도로 그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오늘 4천 계약 정도에 대한 매수 다시 한번 진행이 되면서 지금 4천 계약 매수인가요? 지금 4천 계약 매수죠. 매수로 진행이 되면서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은 일단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인이 오늘 사고 있다는 얘기. 뭐 아침부터 좀 적극적으로 하는 네.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뭐 저는 선물 잘 모르니까 저 자격증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불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전문은 제가 모르겠는데 여튼 시장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녹록치 않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얘기부터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는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진다는 거 핵심이 되겠고요. 이거 좀 잠시 뉴스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그 이번에 16일과 17일 FOMC 회의가 열리잖아요. 근데 뭐라고 네. 할지 모르지만 우리 이 부분은 지난주 수요일날 이번 FOMC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전지원님이 또 그것까지 예측하잖아. 정확한 건 뭐지만 문구 정도 수정하면서 문구 네. 정도 새롭게 들어가면서 9월 인상을 강력히 시사하지 않겠느냐. 뭐 9월일지 10월일지 모르겠지만 인상을 아주 기정사실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기대가 많고요. 그것이 지난주에 덜커덩했지만 결국은 강한 달러에 대한 흐름. 네. 물론 이제 금요일날 또 약간 추측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방향성을 이렇게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 펀드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지금요. 근데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머징 마켓에 돈이 빠지는 것이 맞죠. 2주에서 돈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특히요. 규모로 보면 93억 달러가 한 주간에 빠졌습니다. 93억 달러인데 이거는 약간 그 캘린더랑 약간 안 맞는데요. 6월 10일까지 한도입니다. 6월 10일까지인데요. 6월 9일 날에 뭐가 있었어요? 6월 9일 날에 중국 FM 그 MSCI 뭐 합류 여부가 결정됐잖아요. 9월인가 10일인가. 그랬고 그거 완전히 끝나고 나서 발표된 게 아니에요. 그거가 온건이 반영되는 게 아닌데 그 전부터 야, 이번에 나오면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다 그래갖고요. 중국을 빠져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요. 중국이 70억 달러가 한 주간에 빠졌습니다. 중국만 좀 자세히 조사해 보면 그래서 중국의 70억 달러가 빠지면서 사상 최대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글로벌 이머징에서 93억 달러 2008년 1월 이후 사상 최대 또 훅 빠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가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서 많이 빠지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야 이럴 때 사야지 언제 사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 지금 사야 된다. 중국은 막상 또 보게 되면 빠진 게 없어요. 빠진 게 없어. 오히려 올랐죠. 오히려 그 5.5점 몇 평으로 최고가로. 아니 뭐 지금 상해는 안 빠진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홍콩이 좀 빠졌어야 되는데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지난주 홍콩 같은 경우도 빠진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은 상당히 좀 견주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유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올지 이번 주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 빠지는 게 맞는데요. 그 워낙 빠지다 보니까. 지금 안 사면 언제 사야 되냐라는 주장도 있어요. 제가 이따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런 주장이 양극이 강해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있는 팩트 자체를 하면 엄청 빠졌다. 돈이요. 빠졌고, 그것은, 달러에 대한, 금리에 대한 인상, 미국 금리 인상, 달러에 대한 강세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그대로 미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시장에 대한 판단이 선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또 초대손님 함께 하고 나서 계속 본론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네,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 필요한다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멘트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냥 네. 매일 인정해, 우리는. 맨날 틀리기 때문에. 이성훈 대표, 오늘 무슨 얘기부터 할 거야? 다음 카카오가 이제 그 네이버를 넘어설 수 있을까? 네. 라는 거 이제 예전에 그 인터넷 초창기 때는 사실은 네이버가 다음을 따라올 수가 없었죠. 다음 네. 같은 경우가 확고한 부동의 1위였고. 그러니까요. 카페라던가 아니면 이제 검색이라는 측면에서도 따라올 수 없었는데, 다음 카카오가 한번 실수를 했습니다. 한번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이제 우표를 갖다가 그 인터넷 그 이메일 자체를 갖다 유료화하겠다. 아 예전에 다음 시절에 형이 예,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실수. 예전에 두 번째 이제 다음에 실수가 하나 있었고 또 그 네이버가 하나 잘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UCC죠. 그 유저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라고 해서 이제 UCC인데 유저들이 만들어 나가는 검색이죠. 사실 네이버의 검색 엔진은 매우 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북미 지역에 진출을 해서 작살났던 이유, 그 다음에 일본 시장에 나가서도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 검색 엔진이 후졌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 한국에서 만든 지식 검색 자체는 해외에는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때마다 이제 원하는 게 다르고 답변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그만큼 네이버를 쓰지 않아서 그만큼 데이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 검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 지식 검색? 예.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당연히 네이버가 점유율 1위를 올라왔지만 해외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다음 카카오가 이번에는 잘할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었다. 오, 그래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야? 그게 바로 이제 궁금하실까봐 프로젝트 커밍 순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영상을 보시면 샵?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오히려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채팅하다 여기 샵이라는 그 마크가 태그한다는 얘기네. 예,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유식 만들어대요. 내가 만들어 놨는데 했더니 네. 미세먼지가 심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기다려 봐라. 미세먼지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채팅창에서 검색이 된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검색 쿼리를 갖다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태그한다는 거 아니야? 예, 네. 그 검색 쿼리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나오는 이 그 검색 쿼리 네. 이런 그 매출액에 대한 그 지금 보게 되면은 트래픽에 대한 증가가 다음 카카오가 네이버 트래픽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러네요. 이제 아마 그 가장 큰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물론 네이버 라인도 만들겠지만 네이버 라인 자체가 점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이제 그 모바일로 옮겨오는 시대인데 그 역할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메신저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다음 카카오가 아무래도 이 궁금하실까봐 프로젝트 샵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예전보다 이제 벌어졌던 이 점유율을 좀 회복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의 역할이 다음에 대한 부활을 좀 알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그 느낌 좋은데요? 다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그 아이 때문에 네. 레고 이제 그 만화 영화를 또 보여주려고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다음 퀴즈장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주니어가 있고 다음 퀴즈장이 있었는데 다음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트래픽 안 나오고 싹 정리해버리고 있습니다. 사업부를. 싹 정리하고 이제 되는 것만 이제 밀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만약에 다음만 있었으면 다음에 인적 구성으로는 도저히 이걸 하지 못했을 그런 일들을 갖다가 카카오의 필요 수요를 해서 지금 과감하게 사업부를 쳐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했던 다음의 모습이 지금 상당히 흥미롭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아마 네.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반영이 안 되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트렌드잖아요. 태그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태그를 해요. 그 이제 바로 거기서 검색 그 채팅하다 바로 검색을 간다는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태그는 아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네. 그 샵은 이제 검색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팅 메신저 검색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말은 이제 그걸 해가 네.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성훈 대표가 매번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 이성훈 대표가 저희한테 큰 즐거움을 준 거가 주식으로 보면 올해는 작년부터 올해는 나스미디어고 네. 누가 뭐라 나스미디어고 작년에 상반기에 저한테 디스를 나가면서 꿋꿋이 그냥 주가 뭐 엄청 나게 올라가는 게 아프리카잖아요. 네네. 아프리카 지금 다시 올라가잖아요. 아프리카 지금 맞으세요? 아프리카 TV가 매우 세게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메르스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이제 메르스의 영향도 있고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고 네. MBC에서 하는 그 프로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 영향이 지금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 마리텔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마리텔 하면 이제 백종원 씨가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죠. 네. 그러니까 마리텔 효과 플러스 메르스 이렇게 해갖고 아마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반응이 좀 얻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 하나 단점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여기서 이제 그 2만 원에서 3만 원 갈 때,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한 3만 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네. 만 원에서. 네. 이게 뭐였냐면은 저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만 원에서 2만 원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저평가됐던 게 해소되는 구간이고 네. 2만 원에서 3만 원 이상을 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는 마리텔하고 이제 메르스인데 해외 진출 쪽에 대한 쪽이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도 이런 그 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요. 네. 북미 지역에서도 또한 그 중국 같은 경우도 그나마 좀 일본 지역에서는 모를 텐데 네. 일본에서는 그나마 좀 성공적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진출해도 그렇게 크게 이득을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뭐 하나만 생긴 게 아니고 이런 유사 사이트가 네. 막 진짜 뭐 수십 개가 생겨갖고 그러니까요. 지금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어떤 분 이런 분을 쓰는데 네. 격리 관련주. 격리 관련주라고 볼 수도 있죠. 아, 네. 농담 삼아 하시는 말일 것 네. 같고요. 요즘 뭐 하나 그 트렌드 하나 봐드릴까요? 네. 트렌드 봐드리면 그 요즘 보면 이제 아프리카 TV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모바일 환경에서 TV를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빠른 소통, 빠른 뭐 긴 걸 잘 안 보잖아요. 요새요. 뭐든지요. 빨리빨리 하는 건데 이성훈 대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시다 보면은요. 요즘 엄청나게 뜨는 거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TV인데요. 그런 TV인데 그 거의 사업성까지 가는 거야. 이제요. 그게 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그 요거나 제 화면만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72초 TV라고 있어요. 네. 72초 TV가 제가 여기 클릭을 잡을 텐데요. 네이버에 네이버 캐스트에 들어가고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 탑으로 올라갔어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성훈 대표 이거 해갖고요. 72초 해갖고 영상 아무나 하나 돌려봐주세요. 소리 나게. 이게 보면 그 드라마를 찍은 드라마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네. 시즌에요. 8편의 에피소드가 하는데 각 에피소드가 72초에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드라마가 72초에 시작하는 거 이게 그거예요? 네. 소리까지 나요? 나겠죠. 예. 네. 이 몇 회 거를 찍은 거예요? 몇?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는 같이 영화를 보는 사이. 내가 그녀와 영화를 보는 사이가 된 건 그녀가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고 그녀는 내 스타일이었고 나는 그녀의 사진을 찍어줬고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고 서로 좋아하는 취미를 얘기했고 만나서 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먹었고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주게 됐다. 조심히 들어가. 나는 종종 그녀의 페이스북을 검색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 영화, 스타일을 찾아보고 예쁘게 나온 사진에 안녕? 요즘 뭐하고 지내? 라고 댓글을 단 남자의 페이스북을 검색하고 그녀와 그 남자의 사진에 댓글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두 사람은 그냥 알 수도 있는 사이인지 페이스북 친구인지 두 사람은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본다. 나는 짧은 치마를 입는 그녀가 좋고 나는 그녀의 앞머리가 흐트러져 있는 게 좋고 그녀가 풀었던 머리를 여기까지 보자. 여기까지. 나는 그녀의 웃는 모습이 좋고 밥을 먹을 때 입가에 뭐가 20초만 보셨는데요. 이거였고 이게 들어가자 나오자마자 초 대박을 쳐갖고 바로 투자 받고 난리 났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 뭐 광고를 만든다 어쩐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의 트렌드예요. 그만큼 지금 데이터를 많이 쓰고 이런 거가 동영상이 많이 쏠리는 거고요. 동영상으로 만든 것을 해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영상이 들어가고 모바일에서 성경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모바일 광고 랩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무슨 CG, ENM이 하건 무슨 KT가 하건 간에 그쪽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게 무슨 나스 미디어가 됐건 다른 모든 건 간에 그런 쪽에서 많이 시청자분들 와서 관련 주식들 앞으로 찾는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72초 TV 같은 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게 과거의 기존의 어떤 수많은 공중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 아까 마이 TV? 나의 리틀 텔레. 그게 이제 TV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가 하여튼 그 하여튼 서로 특화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그리고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한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시장에서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 합병을 찬성해야 된다고 딴 말씀하셨던데요. 그거 좀 맞으세요? 그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되는 게.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삼성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편을 들어라. 금융 그저 어디죠? 그 금감 아니 연기금액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가치를 찬성해라. 네. 이제 합병안을 찬성해라라는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엘리엇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물산에 대한 가치를 5배를 지금 높여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다섯 배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 다섯 배가 맞죠. 왜냐하면은 네. 지금 장부상으로는 지금 보게 되면은 네. 그 장부상 가치 대비해서도 네. 지금 보게 되면 5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낮게 지금 측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엘리엇으로서는 뭐 지금 다섯 배 이상에 대한 요구에 대한 쪽, 그러니까 네. 주당 가치에 대한 쪽이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못해도 두 배는 나야지 뭐 이렇게 그 인식이 되는 건데 네. 1대1 합병을 해도 네.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세윤모직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SK하고 SKCNC, SKCNC가 지난주에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SKCNC 물론 가치 없죠. 실적에는 실적 밀어줄 거다라는 이제 미래 실적을 갖다 끌어 쓴 건데. 땡겨 쓰는 거죠. 네, 땡겨 쓰는 건데. 네. 사실은 자산 가치가 있는 건 SK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코스닥에서 이제 M&A 합병에 대한 인수 합병을 할 때 보게 되면 펄이라고 하죠. 네. 그 실적이 있고 그 가치가 있는 쪽을 펄. 그다음에 껍데기를 갖다 이제 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펄에다가 그러니까 쉘에다가 펄을 갖다 꽂는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네네. 그러니까 지금 SK가 이제 쉘이라고 하면은 SKCNC가 쉘이라고 하면 껍데기면은 네네. 이제 SK라는 진주를 갖다가 꽂아서 네. 제대로 된 이제 조개를 만들어 놓는 거고요. 네. 제일 모직이 껍데기죠. 네. 그러니까 겉만 화려한 이제 껍데기인데 네. 이게 껍데기만 있으니까 제대로 주가가 가지가 않습니다. 네. 유지가 안 되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그 제대로 된 그 펄을 갖다 꽂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삼성물산이라는 얘기인데 네.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났는데 네. 엘리엇이 이제 나타나서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엇으로서는 네. 어쨌든간에 뭐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그 주주총회에서 7월 17일이죠. 예, 7월 17일이죠. 네네. 어떻게 이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에 대한 역할을 쥐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편을 들어주게 되면 어쨌든간에 뭐 쉽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뭐 국민연금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캐스팅 보트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삼성중공업하고 엔지니어링 합병 때 삼성물산 그 국민연금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삼성 그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도 어쨌든간에 합병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네네. 국민연금이 그냥 한번 해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국민연금이 가끔 반대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것들. 네네. 그리고 또한 어쨌든간에 반대를 하더라 찬성을 하는 하나 반대하나 상관없는 것들 이런 그렇죠. 것들에 주로 이제 반대를 해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형식적인 반대 정도 수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이 진짜 국민연금도 제대로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느냐. 그렇지. 표현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시험대에 섰다. 뒷배가 삼성이니. 네, 겁나지. 네. 말 막하게 시험대에 겁나. 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이 보통 삼성이야.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충분히 이해는 되죠. 네. 재벌의 편에 있고 그런 건 이해는 되는데요. 약간 심하게 말했다고 보겠어요. 그 황 회장이 이런 얘기 했어요. 이거 요번에 반대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벌처 펀드가 몰려들어온다 그랬거든요. 좋네. 벌처란 게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좋네. 벌처는 개념 아세요? 벌처가 이제 그 먹고 튀는 거 먹튀하는 애들이죠. 아, 먹튀인데요. 네. 벌처란 게 뭐냐면요. 네. 저는 그 벌처란 게 뭐냐면 벌처란 뜻 자체는요, 우리나라 뜻은요, 동물의 시체를 먹고 사는 대머리 독수리예요. 정확한 용어 자체는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하이에나 같은 놈이지 얘.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행동하는 투자가는 다 벌처거든요. 나쁜 놈 새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의견은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삼성 물산이, 그죠? 제일 뭐지 합병되고 안 되는 거랑 나의 인생이랑 관계된 분 별로 없거든요. 사실, 네. 그지 같은 회사들 몇 개 있거든요. 네. 돈은 잘 버는데, 네. 도대체 그 돈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안 나올 수 있지 않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영업이 갖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제대로 갖다 이제 좀 재무제표상,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돈 빼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그렇죠. 벤처 펀드들이 하게 되면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내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이제 장하성 펀드가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분위기가 성숙하지 않았지 잘 안 됐잖아요. 네네. 제가 숱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숱하게.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하여튼 소위 뭐 행동한 투자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액 개미 투자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모아서 5% 이상 주식 사 모은다며 그냥 계속 뭐 때리는 거죠. 배당 네. 늘려라. 여기 보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당 안 주는 회사 엄청 많아요. 돈도 많은데. 네. 근데 답답하죠. 왜 배당 안 하냐 그러면 제일 제가 듣기 짜증 나는 말이 뭐냐면요. 대주주가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요.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럼 대주가 받아서 도네이션 하면 되잖아. 어른 사람 도와주면 될 거를 돈이 없어서 필요 네. 없어서 안 하는데 그거는 미국적인 자본주의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배당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겠어요. 특히 중소형주에서 배당 안 주고 성장행도 별로 안 하고 돈만 계속 버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거 알고 보면 뭐 자기네끼리 많이 먹는 거거든요. 자기네끼리. 그잖아요. 자기네 그 그런 회사들 특수로 대주 경영진이 월급이 엄청 많아요. 월급 받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그 자기네끼리 뭐라 그러냐 그 뭐라 그러죠? 뭐 쓰는 거 있잖아 돈. 예? 그 접대비 쓰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네. 말도 안 되면 해먹는 게 많거든. 네네. 그걸 제가 딱 걸리는 애들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는 하여튼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게 하여튼 벌처 펀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 제가 힘이 없어서 그렇죠. 반박을 쓰고 싶어요 저는요 그런 거. 하여튼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는지에 대한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고 그 사유들이 바뀌는지 어쩐지에 대한 네. 파악은 그 사후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지 되겠죠. 네네. 다만 그 종목 이 종목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유이니 네. 우리 이제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네. 사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계좌 수익률이 자연스럽게 쭉쭉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하는 네.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리딩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로지 그냥 단타만 한다고 해서 단타가 계속 해봐요. 상승장에서는 뭐 단타하면서 수익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횡보라든지 아니면 약세장 조정장에서는요 단타 계속하다가는 결국엔 가랑비에 옷 젖으면서 그러기 상태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가랑비에 속옷 젖죠.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지 되는 거고 더불어서 그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제 회원 한 분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달에 수익률 크게 올라왔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 종목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홀딩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회 닿을 때마다 계속 여전히 없는 분들은 계속 매수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제가 리딩을 해 드려 나가고 있는데 한 분께서 이슬직고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종목을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한 3개월, 4개월 동안 끌고 오면서 100%의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님의 허락 없이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 탔습니다. 그렇게 이슬직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략 자체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이제 목표가는 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주력주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2만 원이었었는데 최초 목표가가 2만 원이었었는데 지금은 4만 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이제 수정이 됐으면은 그런 어떤 이제 수정되는 사유가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 사유에 맞춰서 계속해서 그 홀딩해 나가면서 끌고 나가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주력 삼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일명 끈끄리 전략으로 간다. 예. 그냥 끈끈하게 가는 거예요. 충청도 스타일로. 뭐 그렇죠. 예. 진국이잖아 충청도 스타일 한번. 그럼요. 그래야지 계좌 수익률이 올라. 평생 날 좋아하잖아. 아 진짜로. 네. 와이프도 충청도? 아니에요. 제 와이프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 예. 제 와이프도 굉장히 좋아하죠. 자기도? 예. 우리 충청도의 사위 어때? 이승원 대표는 와이프 엄청 좋아하잖아. 네. 좋아지고 해야 돼. 전화하는 거 보면. 아, 충청의 사위. 네. 오늘 잘 나가야 되는데 말이야. 아, 그건 그렇고요. 하나 좀 여쭤봐도 돼요? 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거잖아요. 가격 제압부 확대에 따라서 네. 그 혹시 전략이라든가 이런 그 투자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네. 그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피디님한테? 네? 아니, 왜 피디님이 하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충청도의 아드님이 나를 배신 때리네, 지금. 그렇죠? 그게 아니라, 네.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 상한폭 30% 확대에 적용된 부분.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불확실성이 어떤 이제 최고조로 올라오는 그 시기였었죠. 왜냐하면 그게 시행되기 직전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상한폭이 30%로 확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담보 비율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으로 왕창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결국 지난주 금요일 오후장에 주식을 많이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지난주 오후장에 그 시장이 출렁출렁거렸었던 그럼 뭐 할 수 없죠. 예, 사유 중에 리스크 관리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서부터 시행이 시작됐습니다. 네.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어요.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다만 여기에서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종목이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이 플러스 15%까지 갔어요. 아 이거 상한가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상한가 굳히지를 않아요? 더 올라가. 알고 보니 이거 30%를 확대 적용된 거죠. 더 떨어지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당황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네. 겁니다. 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네. 네. 적응을 해야지 돼요. 네네. 적응의 단계까지는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회원분들한테 미리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자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적응의 단계로서 이 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십시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에 맞춰서 리딩을 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처럼 시장이 그 내외적으로 네. 워낙 불확실성 요인이 큰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태일수록 네. 조금이라도 더 확률 높게 높은 쪽으로 매매하려고 생각해야지 되고요. 네. 일단은 수익을 크게 내고자 욕심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서 까지지 않으면 손실나지 않으면은 이거는 승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지. 물론 이제 그 근저에는 투자자로서의 그 여유 있는 마인드 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여유 있는 마인드는 이전에 계속해서 그 손실 나신 분들의 경우에는 심적인 여유가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네. 그런 분들일수록 더더욱 일단 좀 그 쉼표를 찍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 같은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스타킹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종목을 그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지난달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소형주였었습니다. 네네. 이번 달에는 무조건 대형주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 최초의 SK하이닉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또 오늘 요번 주에 SK하이닉스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전문가분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서부장님 다시 아 그분이 서부장님이셨습니다. 네. 네. 다시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구축을 그러니까. 해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네. 수익이 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장에서 수익 많이 내려고 네. 절대로 욕심내시지 마십시오. 그 약간 딴 얘기 해놔드리면 조금 말 조금 보시면 아까 좋은 얘기 하신 거거든요. 네. 여유를 갖고 이제 수익 낼 때도 있고 약간 관리할 때도 있고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약간 딴 얘기 해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 이런 얘기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약간 시장 얘기 좀 해도 되죠. 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 콜마를 제외하고는 화장품 다 안 좋았단 말이죠. 그죠? 네. 다 안 좋았잖아요. 오늘도 한국 콜마는 잘 나가고 있지만 뭐 별로 안 좋아요. 뭐 10%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한 번만 나가보시면 사람이 없는 거 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호텔이라도 안 좋거나 안 좋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안 좋으면 그냥 떨어지고 끝이야. 근데 요즘 보면 키움도 하면 키움도 일본 주식도 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엔 대형사들 일본 주식 갖다 일본 예, 해외 주식 투자 가능해요. 이거 키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 보면 다 요코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일본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네. 지난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주식 중에 섹터가 어딘지 아세요? 이성원 대표? 어디입니까? 아세요? 모릅니다. 일본이고요. 네. 일본에서 당연히 뭐가 됐겠어요? 화장품이랑 일상생활용품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싹 찾아보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니참이라고 자기 알 거예요. 유니참이라고 알죠? 네네. 생리용품이나 애들 기저귀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막 사는 거예요,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요. 유니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 3, 4% 올랐어요. 일본의 화장품 1위 어디예요? 시세이도잖아요. 네네. 시세이도 한 3% 올랐어요. 일본말을 보면 한자로 화왕이라고 쓰는 거 있어요. 일본말로 카오라고 읽거든요, 카오? 네. 카오가 한 2% 올랐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 메롱이지만 외국 애들을 보면 이걸 전 세계로 보는 애들은 그런 걸 가는 거란 얘기죠. 제가 또 보면 CJCB 얘기 자주 했잖아요. CJCB요. CJCB 떨어진 거 저는 아이고 어이없다 그랬잖아요. 네. 물론 사람이 안 보죠. 안 보지만 중국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된다 그랬잖아요. 완다 시네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미국 주식 하나 얘기했죠. 네. 뭐 얘기했어요? IMAX. 지금 IMAX가 탑이라고 그랬잖아요. 탑이요. 제가 나중에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알지만 저 개인적으로 하면 절대 주식 안 불러줘요. 사돈의 할아버지가 하더라도 안 불러주고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딱 한 번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네. 지난주에 딱 한 번 얘기했죠. 키우면 높은 분이 그것도 세 번째 얘기를 하시 없이 불러줬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IMAX 얘기했거든요. 네. 그 보신 분 모르죠? 제 화면 잡아주세요. 네. 지난주에 약했잖아요. 지금 미국 시장이 추였잖아요. 네. 계속 사상 채울 거예요. IMAX가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이 높은 좀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해야 돼. 이거 예의거든. 제 화면 잡으세요. 사상 채울 건데 왜 올라가겠어요? 우리나라도 난리 났죠? 뭐, 주라기 공원 3D 보려고요. 저기, IMAX 보려고 아들 그 예약했어요? 메르스 때문에. 못했죠?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메르스랑 상관없이 그 IMAX 가서 난리 났거든요, 지금요. 지금 미국, 중국 애들 IMAX, 완다가 하나 지면 IMAX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은 열려있어요. 그잖아요. 대안이 열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외 주식이나 해외 자산, 글로벌 자산 투자에 관심 없으면 메롱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꼭지 여러분들 신경 좀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뭐, 앞으로 굳이, 제가 이렇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얘기하세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말씀하신 해외 증시에 대한 그 관심 당연히 기울여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자금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금이 가는 쪽이 당연히 시장이 핫할 수가 있고 그쪽에서 수익 날 확률이 그만큼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거 다 알려고 하다 보면은 이거 복잡해서 그리고 그렇죠. 힘들어서 맞죠. 잘 못합니다. 최소한 한국 시장의 상황과 한국 시장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이라도 흐름 캐치를 하고 지금은 수익 쉽게 날 수 있는 때야 아니면 지금은 수익 쉽게 나기가 힘든 때야 하는 정도에 대한 그런 구분 정도만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그에 따른 어떤 이제 매매 전략에 대한 변화를 구사하실 수만 있다면은 뭐 충분히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수익 계속 올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윤정민 전문가나든가 이렇게 채널K의 키워드린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유능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하여튼 혼자 하시는 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장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를 찾아야 되죠. 특히 이제 앞서도 했잖아. 교보증권 행동강령 5가지. 네. 전문가들이랑 상담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꼭 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한 질문만 더 하고 오늘 마감해야겠는데요. 지금 지난주에서 또 공개방송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그랬죠. 예, 이번 달 초에 했죠. 새로 오신 분들이 기존 분들이랑 딱 잘 융화 벌써 잘 되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새롭게 하실 분들 고민, 특히 저 똑같은 반복된 질문이지만 윤정민 전문가 지금 고객 회원분들이 많은 분들한테는 약간 섞이지 못하면 위화감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특유의 친화력으로 잘 이미 동안 지키고 있으세요? 아, 그럼요. 아, 근데 지금은 제가 원래 새로 신규 회원분들이 오시면요 한 달 정도의 기간은 제가 리딩하는 부분에 좀 적응하는 그런 시기로 한 달을 활용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오신 분들이 저마다 이제 가지고 계신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이 많은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종목 추천을 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 종목들에 대한 정리 과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께서 저한테 오셨던 거는 제가 지금껏 그 수익률을 올렸었던 어떤 이제 주력주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주력주를 추천을 제가 이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력주에 대해서 소형주의 주력주는 아직 드리지를 않고 있어요. 아직 드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장력량도 이제 같이 받을 그러니까요. 수가 있는 그 부분이고, 어떤 종목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은 시총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혹은 어떤 이제 한 가지 정도의 좀 체크가 필요한 그런 사안이 있고, 그런 사연들 때문에 아직 소형 주력주는 드리지를 않고 있고, 대신에 지금 이 시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에 있고요. 뭐 그 시장이 조금만 안정을 찾으면 그 종목은 분명히 이제 올라갈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일단은 안정감 있게 현재는 리딩을 시켜 나가드리고 있고 아마 이분들의 그런 수익률도 다음 달서부터는 제 생각으로는 제 계산으로는 쭉쭉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그런 작업을 해 나가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산이 항상 맞아 들었던 게 더 무서운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윤종민 전문가를 비롯해서 무슨 앞서 나왔던 최일종 전문가 됐건 서인석 전문가 부장님이 됐건 하여튼 키워드림 전문가들과 같이 하는 거가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 저도 거기에 열 한 표가 아니라 열 표를 드리는 거죠.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